만나뵙게 돼서 반갔고요. 저는 삶의 향기 동서문학수상 운영위원회 김미주 사무국장입니다. 저희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이 1973년 주부 에세이로 출발한 지 벌써 올해로 13회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우리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 덕분에 문학상이 이렇게 꾸준히 지속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랑에 보답한 뜻으로 문학을 더욱 쉽고 간단하게 만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학 이벤트들을 준비했는데요. 총 4회에 5월부터 6월에 걸쳐서 진행된 이 시대 대표적인 작가님들과 직접 만나보는 멘토링 클래스와 더불어서 6월부터 이제 8월 중순까지는 8주 동안 온라인에서 문학 지도를 받으실 수 있는 멘토링 게시판이 있고요. 또 이 게시판에서 활발하게 참여해 주신 분들을 초청해서 9월에 문학기행과 그 다음에 경주에서 열리는 세계 한글 작가대회에 참관 기회까지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봐주세요. 오늘은 그 모든 행사의 첫 번째인 제1회차 멘토링 클래스로 박성준 시인과 황인찬 시인 두 분의 시인을 모시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클래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사전에 문학상 홈페이지랑 페이스북 한줄 서평 이벤트에서 응모해 주신 여러 많은 분들 중에 선정해서 100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클래스에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이 자리에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서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동서식품의 김창수 부사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최진구요? 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잠시 와서 진행자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오늘은 그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많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사무국장께서 소개를 하셨는데 좀 헷갈리게 하셨네.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게 1973년, 그리고는 27년 됐다 그랬는데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73년도에는 주부 에세이로 시작을 했었고, 그 뒤에 한 16년쯤 지나가지고 1989년에 정식으로 동서문학상으로 1회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경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금년에 13회차가 되는데 27년 정도가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보면은 한 2만여 편 응모작들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뭐 저는 전문가 아니니까 모르지만은 심사위원들 말씀 들어보면 아주 대단히 큰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아주 크게 번창이 된 거는 문화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관심,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번 멘토링 클래스는 여러분 요즘 한국 문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주 핫한 두 분, 아주 젊은 시인 두 분을 모셨는데 잘 아시죠? 박성준 시인과 황인찬 시인님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엄청 바쁘시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귀한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고 또 궁금증이 있으면 전부 질문하시고 해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문학적인 지평이 좀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창수 부사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부 에세이는 1973년도에 시작했고요. 네, 동서 커피 문학상이라는 이름으로 1989년도에 제1회차가 시작이 된 뒤부터 이제 27년 동안 경년제로 해서 올해가 이제 13회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저희 문학상 이름이 뭐죠? 정확한 풀 타이틀은 뭡니까? 맞습니다. 삶의 향기. 네.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으로 11회 때부터, 네. 이름을 또 더욱더 문학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의 이름을 개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이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의 아주 큰 행사인 멘토링 클래스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자리니까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유익하고 글쓰기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저희 이 자리 오신 분들이라면 혹시라도 이제 저희 문학상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은 삶의 향기가 문학이 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잊고 있었던 혹은 잠깐 미뤄두고 있었던 문학의 꿈에 다시 한번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어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문학상이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 응모가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네. 4개월 반 동안에 이제 대장정이 시작되고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 4개 부분에서 10월 5일까지 예. 긴 시간이니까 준비하실 시간 충분하실 겁니다. 네. 이 기간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작가의 꿈을 놓지 못하셨던 분들, 나는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참석하실 수 있으니 참여하실 수 있으니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행사를 시작하는 오늘의 멘토 작가 박성준, 화인천 시인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사고를 잠깐 휴지시키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라고 하는 것도 잠깐 멈추면 전혀 다른 것이 되거나 아예 사라지거나 더 강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진 말과 행동으로 또 다른 세계를 생각하도록 하는 일이 시가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상 너무 멋진 두 작가님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오늘 문학 토크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박성준, 황인찬 두 시인의 시세계 속으로 본격적으로 떠나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시인의 작품과 작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창작에 대한 두 분의 생각과 고민도 함께 들어볼 수 있는 문학 멘토링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또 두 시인은 알려진 대로 같은 동인이시고 실제로 절친? 네네. 아주 격한 고개 끄덕임이 있으셨네요. 네. 절친한 사이시기도 합니다. 그러시다 보니 어쩌면 두 분 사이에 뭔가 비밀스럽고 재밌는 또 에피소드들도 중간중간 들려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두 작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센 황인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 쓰고 평론 쓰고 있는 박성준입니다. 예, 이게 저희도 이게 토크 콘서트라고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 이름이 붙었는데요. 사실 이런 행사도 저희한테도 익숙한 행사는 아니에요. 원래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지 말만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남 말을 별로 안 듣고 싶어 하고요. 자기 말만 엄청 하고 싶어 하는데 서로 이렇게 얘기를 왔다 갔다 하고 이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친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또 저희들끼리 오히려 시인들이라서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엄청 잘 통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만나고 꼭 그렇질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보는 사이인데 근데 그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볼 때마다 너무 얘기가 잘 통해요. 그래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는 그 시에 대해서, 그리고 시 쓰기에 대해서, 그리고 시를 쓰면서 살아간다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 자리의 주제가 당신의 삶도 문학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삶이 어떻게 문학이 되는지 저희들이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끼리 수다 떨고 잡담하는 것들을 그냥 옆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듣는다는 기분으로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문학 토크라고 하면 좀 이렇게 황희찬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거창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무대를 보시면 제가 글 쓰는 공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타자기도 있고요. 네, 여기 우체통도 있고 그리고 커피 저 이거 내려먹는 거 이거 갖고 싶은데 이런 것도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서로 저는 많이 닮았는데 인찬이는 좀 많이 안 닮은 것 같네요. 사진이.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쁜 무대를 꾸며주신 이쪽에 되게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뭐 아마 공지를 받으셨을 텐데 그 저희가 이 토크 끝날 때 그 SNS 백일장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이따가 시간을 드리긴 할 텐데요. 그 참여하시는 법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페이스북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그 글을, 짧은 글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 우수한 작품을 엄정한 기준으로 심사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제가 어떤 것일지 아마 기다리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한 5시 좀 가까운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낮이라고 하는 시간이 끝나고 하루가 점점 접혀가는 저녁이 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루의 생활이 어땠는지, 내 삶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이후에 찾아올 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버틸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백일장 주제는, 시제는 저녁입니다. 네, 뭐 저희가 이야기하는 동안 잠깐 생각해 보시고요. 뭐 그 너무 쓴다고 막 그거 한다고 막 저희 얘기 안 들어주시는 건 조금 저희가, 네, 아 뭐 그러셔서 어쩔 수 없지만 예, 어쨌든 미리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제 저희가 나눌 이야기들은 문학을 왜 시작했나, 그리고 글쓰기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글을 쓰지 않을 때에는 어떤 생활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독서거든요. 독서. 독서에 대해서도 아마 조금씩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많이 얘기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장 먼저 박성준 씨한테 제가 묻고 싶은데요. 시인이 왜 됐어요? 그러니까 시인을 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사실 뭐 저도 이런 질문 많이 듣긴 하는데, 시인이라고 하는 게 좀, 제가 이런 말하는 건 그렇지만 이런 게 있어요. 딴 데서 이제 문학을 한다고 이제 설명을 할 때 뭐 쓰세요 물어보면, 소설 써요 이렇게 대답하면 아 이렇게, 아 네 이렇게 하는데, 시 써요 그러면 아 이렇게 약간 새삼스럽고 이상한 그런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왜 시인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런 인터뷰가 우리가 되게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시를 왜 쓰게 됐냐, 뭐 시가 어디서 오느냐. 근데 워낙 어디 가서 매번 좀 다른 말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제 오늘 와서 얘기할 거는 조금 가족사적인 부분,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좀 등치가 크지 않습니까? 제가 우량아로 태어났거든요. 제가 5.2kg로 태어났습니다. 네. 이런 건 어디 가서 얘기 안 한 거예요. 네. 5.2kg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아, 좀 아껴보겠다고, 원래 태어나야 될 시간보다 이제 한 2, 3일을 제가 넷째 아들이죠. 네, 넷째거든요. 근데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안 되겠다고, 나 죽는다고,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우량아가 태어나면 중간에 이제 애가 아프거나 이래 뭐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애가 너무 잘 먹고 건강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른 애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제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튀고 주목받는 아이가 됐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너는 뚱뚱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유가 없습니다. 뚱뚱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칭찬받고 싶은 아이여서. 그래서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글쓰기를 발견한 것 같아요. 글쓰기를 어느 날 이제 뭐 일기 같은 데다가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이 거기다 이제 일기 코멘트를 남겨준 거예요. 근데 처음이었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 선생님이 일기 코멘트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는, 얘가 이런 이런 거에 감수성이 뛰어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코멘트를 받기 위해서 가짜로 막 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어떤 기억과 경험들이 이제 글을 한번 써볼까? 이런 마음으로 유지가 되다가, 뭐 그냥 제 첫 번째 시집에서 읽어봤다시피 뭐 누나가 이제 무당의 어떤 신병을 알았다든가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면서 저는 뭐 예술고등학교를 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문예창 작가를 전공하게 됐고, 그리고 또 국문과를 계속 전공하게 되다 보니까 글밥이라 그러잖아요. 어느 공간 안에서 글밥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뭐 한 14년, 15년, 그러니까 제가 31살이거든요. 반을 그냥 글밥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왜 시인이 됐습니까? 하면은 아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시인이 됐다. 판이 계속 이곳에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 5.2kg로 태어났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면 황인찬 씨는 황인찬 씨 몇 킬로 태어났어요? 네, 저는 그런 말을 못 들은 거 보면 그냥 평범한 게 태어났나 봐요. 네. 역시 큰 사람은 날 때부터 큰 그런 게 있나 봐요. 예, 그 황인찬 시인도 이런 질문을 뭐 여러 번 많이 들어봤겠지만 왜 시인이 됐는가? 왜 시를 쓰고 싶었는가? 근데 사실 뭐 당연히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어릴 때부터나 뭐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이나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저는 근데 다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굳이 또 여기까지 신청을 하고 와가지고 막 뭐 말한다는 걸 듣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특별해지고 싶잖아요. 내가 다르다는 걸, 내가 특별하다는 걸 계속 알리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계속 사람들하고 소통을 이어나가고 싶고.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는 그래서 사실 어릴 때 막 당장 작가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미술이나 막 디자인이나 이런 게 저 어릴 때는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한번 나 미술학원 가고 싶다고 한번 얘기를 했다가 바로 단칼에 잘렸었거든요. 그 보내줄 돈이 없다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한테는 계속 언제나 꾸준하게 아, 특별한 무언가가 되고 싶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가장 특별한 일이 예술이었어요. 그래서 아, 예술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고민을 하고 아 이게 재밌다고 느꼈던 게 바로 문학이었어요. 처음에는 시가 아니고 소설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소설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책 전반적으로 다 좋아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 외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글을 읽고 좋은 책을 읽으면 아, 너무 좋다 이렇게 막 생각이 드는 거랑 동시에 엄청 안달이 나잖아요. 나도 이런 거 너무 하고 싶다.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 아마 고등학생 때 제가 어떤 그 소설 작품들을 읽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 이런 게 문학이라면 나도 이걸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작가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문창과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요. 대학교에 가서 그 대학교에서 이제 깨달은 거죠. 제가 소설을 너무 쓰고 싶고 작가가 되고 싶어서 막 공부를 했는데 아, 내가 소설에 재능이 없구나. 이거를 아주 빠르게 대학교에 들어가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소설에 재능이 없다는 걸 빨리 깨달은 덕분에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시라고 하는 것의 재미를 점차 알게 되었던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시를 20살 때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 학교 일찍 들어가서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소설을 못 쓰겠다는 거를 대학 들어가자마자 깨닫고 막 고민을 하고 절망을 하다가 어느 날 또 읽어본 시가 마음속에 너무 깊이 와닿아서 그게 신대철 시인의 무인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시집인데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슬프고 너무 참혹하더라고요. 그 그리고 있는 정서가 거기에 매료되어서 아 내가 시를 써봐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봤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듣고 있으면 시인 선생님들, 수여가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시인 선생님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말들을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 그게 너무 멋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사람들처럼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을 받는다면 아주 기쁘겠다. 뭐 그런 데서 처음에는 시쓰기에 대한 그 욕망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다 보니까 쓰면 쓸수록 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지독한지 점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황희찬 시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그때 이제 강사 선생님들 혹은 교수님들이 말씀하셨 그 황희찬 시인 시 가지고는 어떤 말을 많이 했어요? 등단하기 전에. 아, 칭찬을 많이 받았고요. 아, 칭찬 많이 받았어요? 네. 아, 저는 원래부터 잘 썼던 것 같습니다. 다 농담이고 장난이고. 근데 그 평가라고 하는 게 되게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특히 혼자 글을 쓰게 되고 습작을 하고 이러고 있을 때는 정말 외롭고 누군가한테든 꼭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보여주는 일들이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동시에 꼭 깨달아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거기서 좋다고 한다고 거기서 나쁘다고 한다고 그게 내 글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 한 사람의 의견이 그렇다. 설령 그 사람이 작가라도 아무리 대단한 시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이미 그 사람은 기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기성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한다고 한들 혹은 뭐 안 좋다는 말을 한다고 한들 그거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 깨달았던 게 그런 점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 기준을 그 확립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거가 너무 절대적으로 아 이렇게 쓰면 시인 되는 건가? 아 이 사람 말 따르면 시처럼 쓸 수 있는 건가? 너무 매달리면 안 돼요. 그거를. 그거는 아 이런 기준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은 그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을 깨는 거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글이 새로운 작가로 태어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평가들은 좀 이렇게 참고만 언제나 참고만 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고 혹은 도움이 안 된다 혹은 너무 오해하고 있다 싶은 그런 부분들이라면 뭐 무시를 하는 건데 또 마냥 무시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아,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당연히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선생 때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지금 이제 황희찬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일찍이 이렇다 보니까 하평 수업 선생님들한테 이제 뭐 수업을 들어서 시가 어떻고 이런 것들 게다가 저는 대학도 사실 특기생으로 대학을 갔기 때문에 상을 받아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글쓰기 자체가 어쨌든 제 지금 이 삶의 향기라는 타이틀처럼 그러니까 어떤 삶의 목적이 될 정도로 그 왜냐하면 우선 고등학생이 대학 입시를 글쓰기를 통해서 대학 입시가 가능한 학교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황희찬 시인이 얘기한 부분을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해요. 근데 저는 제가 데뷔를 할 때까지를 포함해서 저는 남들의 칭찬을 따라서 글을 쓰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제도적인 것들을 깨고 새로운 내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아, 저 제도적인 것들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보장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제가 글쓰기를 굉장히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막상 데뷔를 하고 나서 이제 황희찬 같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아, 내가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여기서만 글을 썼구나. 왜냐하면 여기서는 모든 기성 시인들이 뭐, 너는 상도 받고 잘하고 이런 칭찬만 받다가 총장 데뷔를 해가지고 글을 쓰니까 내가 뭘 쓰고 싶었지? 내가 정작 쓰고 싶었던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인이 됐는데 작가가 됐는데 내가 왜 글을 쓰는지 되게 모호해지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황희찬 시인과 황희찬 시인은 20살 때 시를 썼는데 저는 17살 때부터 시를 썼는데 제가 훨씬 더 오래 썼거든요. 근데 얘가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질투나고 네, 그런 것 같아서 이 말은 굉장히 초반에 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네, 다른 사람 얘기를 귀를 기울이되 거기에 절대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하고 넘어갔고요. 그러면 우리는 글을 어디서 쓰나요, 황희찬 작가는? 아, 네, 갑자기 되게 질문이 들어오네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이 뭐 글을 어디서 쓰느냐 뭐 이런 얘기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못 써요. 제가 자취할 때에는 집에서 썼는데요. 그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제가 대학원을 다니는 대학원에 진학을 하니까 그 생활을 제가 생활 벌이를 하면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 글까지 쓰고 이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결국에는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글을 어디서 쓰냐는 문제는 내가 글 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런저런 생활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글 책 한 권 읽을 시간, 글 한 줄 쓸 시간 이런 시간들이 아마 거의 안 날 거예요. 사실은 글을 쓰는 일이라고 하는 건 단지 글 쓰는 것만이 아니고 글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아시다시피 글을 쓴다고 하는 일이 우리한테 큰 돈을 혹은 뭐 아주 많은 명예를 안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나 자신에 대한 만족 그리고 알아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의 소통, 교감 그 정도 외에는 사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받을 수 있는 일이 돌려받을 수 있는 일이 현실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면들에 있어서는 아주 적다고 할 수 있는 일이 글쓰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아득바득 시간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집에서는 부모님이 계셔서 저한테 뭐 일절 터치도 안 하고 말도 안 걸지만 제가 같은 공간에 가족이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그 큰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24시간 카페에 나가서 밤새 글을 써요. 그래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뭐 오후에 끝날 때도 있고 저녁에 끝날 때도 있고 밤 12시 돼서 끝날 때도 있는데 집에 절대로 바로 안 가요. 집 근처에 있는 24시간 카페에 가서 뭐 8시간이든 5시간이든 2시간이든 앞서 꼭 지금까지 썼던 글을 혹은 쓰고 있는 글을 다시 한번 열어봐서 확인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때 뭐 한 줄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되게 그렇죠. 시는 한 줄, 하루에 한 줄 쓰기가 정말 정말 힘드니까. 물론 쭉쭉 나갈 때는 뭐 하루에만 한 편씩 두 편씩 쓸 수도 있지만 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의식적으로 내가 뭘 생각하고 있었지? 뭘 쓰고 있었지? 이거를 계속 상기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매일마다 가요. 매일마다. 그래서 주로 첫 차를 타고 이제 새벽에 5시 40분 첫 차를 타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한 5시간 정도 자고 다시 일어나서 나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을 마련해내는 일이 되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집은 저한테 도서관이나 집이나 이런 곳들은 또 너무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밤중에 집은 너무 조용해서 집중이 안 되고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저는 약간의 소음이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느 정도 좀 시끄러운 좀 그 정도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 딴짓도 많이 하거든요. 글 쓸 때 이 딴짓이 꼭 필요해요. 이게 글 쓸 때 있잖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뭐가 하나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머리를 아무리 그 자리에서 굴려봐야 대단한 거 안 나와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머릿속에 든 게 없고 얄팍한 인간인지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생각을 오래 붙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시라고 하는 건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려면요. 생각이 멀어져야 되고요. 생각이 멀어지려면요. 생각을 멈춰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부러 생각을 하다가 다른 것들을 해요. 막 만화를 보기도 하고요. 핸드폰 가지고 한참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잠깐 책을 펼쳐서 다른 책들을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멀어졌을 때 다시 돌아와서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내 생각이 딴 데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멀어지고 최대한 격리되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이 글 쓸 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박성준 시인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 비슷한데요? 아, 저는 그거는 되게 비슷해요. 이제 시간을 확보하고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어라는 것 자체는 일상과 일상이기도 하지만 일상과 단절하는 순간에서 오는 것이니까 그걸 정지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노력이 어쩌면 시를 쓰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고, 황희찬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좀 달라요. 이제 뭐 황희찬 시인은 글을 쓰다가 뭐 다른 거 딴짓을 한다. 뭐 만화도 보고 뭣도 본다. 근데 저는 약간 그렇지 않고요. 저는 오래 앉아있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오래 그 화면 자체랑 모니터 화면 자체랑 제가 같이 있는 걸 믿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다 좀 강제성이 있어야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강제성을 또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글에다가도 좀 밝히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여관 같은 데서 대실해가지고 글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뭐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전 몸이 편한 게 좋아요. 뚱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팬티만 입고 써요, 거의 보통. 상상하지 마십시오. 예. 네. 팬티만 입고 쓰고,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왜냐면 이불,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아야죠. 이불 덮고 쓰면 되니까, 겨울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배를 이제 땅에 붙여서, 그러니까 침대에 붙여서, 이제. 엎드려서 이제 모니터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그렇게 보면 모니터가 가장 눈에 가까이 볼 수 있어요. 컴퓨터를 보통 앉아서 쓰면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저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참 못 믿겠지만 나의 집중력을 믿고 싶어요, 그 순간. 그리고 대실은 여러분 보통은 뭐 3시간 정도면 나가야 되잖아요. 3시간에 한 편은 쓰겠다. 나는 어떤 그런 생각. 아니 나중에 고치더라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아까 전에 그 얘기랑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백일장처럼 시제를 주고 그 시제에 맞춰서 글을 쓰는데 너무 많이 그 어린 시절의 글쓰기가 좀 이렇게 괴로움으로 저한테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괴로움을 나름대로 즐기는 방법을 제가 좀 선택한 게 이제 뭐 여관에서 시를 쓰는 거, 제 시에서도 여관에서 시쓰기라는 시가 있는데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여관에서 시를 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쎄하게 봐요. 아니 똑같은데 사실 커피, 아 저는 그리고 집에 책상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도 저는 혼자 산 지 지금 뭐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집에 책상이 없고 침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엔솔로지를 냈을 때 시인의 책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산문집을 냈는데 책상을 찍으러 왔는데 책상이 없는 거예요. 아, 침대를 찍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침대를 이제 찍어왔거든요. 근데 저는 몸은 좀 편하게, 정신은 좀 고통스럽게, 그리고 그랬을 때 좀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튀어올라서 지금 이 한 문장에서 그 다음 문장까지 정지시키고 튀어올라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의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움으로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황인찬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좀 다른 몸을 좀 이렇게 이 육체를 편하게 하면서 예, 글을 쓰고요. 그리고 강제성이 또 있어야 되고 그 사실 그래요. 숙제가 있어야지 글을 잘 쓰거든요. 뭐 10월까지 이제 이 동서문학상 내는 것처럼 10월쯤, 10월에 아마 마감이면 한 9월 한 보름부터 좀 이제 글을 써지기 시작할 겁니다. 원래 보통 그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이 강제성을 굉장히 믿고, 아, 나는 이 강제성에 대해서 되게 그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적응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만 강제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청탁이 없거나 뭐 혹은 글을 쓸 일이 없으면 글을 안 쓰는 일상이 더 많아요. 예. 네. 근데 글을 안 쓰는 일상 속에서 글을 쓰려고 좀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평론으로 데뷔를 한 거예요. 평론으로 데뷔를 하면 글을 안 쓰는 일상이 없습니다.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글을 안 쓰는 일상이 없고 시만 쓰게 되면 글을 안 쓰는 일상도 있게 되죠. 그러니까 황희찬 시인은 일부러라도 한 번씩 계속 보게 되는 거고요. 그 순간에. 근데 볼 시간이 없어요. 평론 쓰는 사람들은. 읽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저는 글쓰기를 합니다. 네, 아이 뭐 박성준 씨는 워낙 영민해서 약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자기 감시가 딱딱 되는 건데 저는 제가 약간 그러지가 못하고 좀 풀어진 인간이어가지고 약간 정신을 잠깐밖에 못 차려요. 아주 잠깐 정신 차리고 이렇게 있다가 잠깐 정신 차려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좀 그렇게 만들어내는 편이라서 부러워요.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잠깐 그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 사실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일상하고 단절되는 일이 시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시를 어떤 식으로 그 발상들을 일상으로부터 캐치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지 박성준 씨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아, 예. 저는 제 시가 좀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사실.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황인찬 시인 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참 이게 각자, 그러니까 각자가 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다 맹신할 수는 없는 건데 저는 근데 그 어려운 것들이 아마도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여기 컵이라는 대상이 있어도 저는 이 컵이라는 대상이 오늘 내가 본 이 컵이랑 뭐 10년 전에 내가 본 컵은 굉장히 다를 거거든요. 근데 이 컵이 여기에 있는 거랑 갑자기 북극에 이 컵이 있는 거랑 굉장히 또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걸어보는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것. 그런 게 좀 제 시에서 많이 작용이 되곤 하는데 근데 그것도 그냥 단순히 상상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되게 제 경험을 되게 많이 믿어요. 그래서 뭐 제가 다른 시나 뭐 이런 데서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뭐 갑자기 뭐 이를테면 싱크대가 집에서 무너져서 집주인하고 싸운 얘기 이런 게 뭐 시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차가 고장났는데 누가 제 차 안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어서 차 문이 고장났는데 그 잠을 자고 있는 사람과 겪었던 이야기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가 저한테 좀 찾아오는 것. 근데 언제나 시가 찾아오진 않거든요. 시를 찾으러 다니기도 해야 돼요. 근데 시를 찾으러 다니는 거는 저한테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는 색깔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극 영화과에서 이제 그 배우들이 어떤 연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울어봐. 어떤 캐릭터가 울고 있으면 지금 이 캐릭터가 울 때 울어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뭐 햄릿이다. 그럼 햄릿을 생각하고 울면 안 돼요. 햄릿을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박성준한테 있는 어떤 부분으로 울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스스로가 판단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밥 먹고 있는 것을 네가 생각하는 빨간색으로 밥을 먹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빨간색으로 밥 먹는 건 뭐지? 노란색으로 지금 말을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 무엇을 끌어내는 것들은 내가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사실은 명확히 모르는 것들을 한번 이리저리 가지고 놀면서 주물러 보는 거죠. 저는 그 안에서 발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컵인데도 어느 날 이 컵을 봤는데 이 컵이 너무 다른 컵처럼 느껴질 때 그게 뭐 사실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는 것도 어느 날 저 사람이 너무 예뻐 보이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예쁘다라고 느끼는 건 사후적인 거예요. 내가 정말 그걸 느꼈던 이유는 나도 잘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고 뭘 잘 모르는 것. 아이고 제 시집을 홍보하는 건데요. 잘 모르는 사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잘 모르는 상태가 되게 이렇게 발상으로 와요. 그래서 그런 느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말이 안 되는 메모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나서 사후적으로 그게 시가 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모호한가요? 이렇게 모호하게 대학 강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황인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상 같은 게 어디서 와요? 근데 사실 발상이라고 하면 저한테는 그 경험보다는 텍스트에서 많이 와요. 저는 무엇인가 읽거나 아니면 영화든 뭐 만화든 소설이든 시든 가장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를테면 소설이라고 치면 무슨 갑자기 무슨 버스가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문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때 그 문장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것들을 메모해놔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보는 거죠. 뭐 이를테면 그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장면이나 문장들은 당연히 못 가져올 거예요. 이미 그거는 그 작품 안에 너무 강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와 무관한 것들, 저는 그래서 백과사전에 있는 문장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백과사전에 있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백과사전에는 사실만이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정서도 어떤 판단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완전히 중립적인 문장이 백과사전에 언제나 쓰여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문장들이 때로 아주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완전히 중립 상태에 있는 것, 어느 누구의 궤도 혹은 어떤 정서에도 속하지 않은 것들이 항상 끌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열심히 메모를 해둡니다. 뭐 이건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에서 그 박선희 씨 같은 경우는 어떤 드라마틱한 순간들을, 드라마 같은 순간들을 가져와서 거기서부터 시를 도출해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순간들은 절대로 시로 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의 기분이나 그때의 생각에 시가 너무 잡아먹힐까봐 그게 무서워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나를 못 벗어나니까요. 저는 그것들을 가능하면 좀 멀리 두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일상이라고 하는 거, 경험이라고 하는 거, 구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무기이지만 거기에 자아 먹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열심히 끌어올려고 저는 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 말도. 예, 그러니까 뭐 참 같은 말인데 다른 태도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약간, 왜냐하면 내 기분을 내가 장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내 기분을 내가 장악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 우연히도 전복되는 상황으로 제시를 보통 끌고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제 다 모두가 각자의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인찬 시인이 믿고 있는 방향으로, 아, 나는 내가 장악하지 않고 사실을 믿지 않고 어떤 텍스트 자체만 가지고 하겠다 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취향의 발견, 자기 생각의 발견, 이런 게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자기 스스로의 감정 같은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내 안에서. 그러니까 되게 같은 말인데 그곳으로 가는 태도가 좀 되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그러면 이왕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좋아하는 작가나 독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어떤 작가 좋아해요? 아, 저는 죽은 사람들을 좋아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제가 항상 어디 가서 하는 말인데 책을 진짜 많이 읽으셔야 돼요. 글 쓰는 일보다 책 읽는 일을 더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엇인가가 나오거든요. 아까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 내 머릿속, 내 경험, 내 기분만으로는 아주 작고 왜소한 것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잖아요. 우리 개개인의 삶이 남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특히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더 그렇죠. 지금 같은 사회에선 모두가 비슷비슷하게 살고 비슷비슷한 걸 봐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결국에는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될 텐데, 경험을 얻기에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독서죠. 독서를 통해서 이런저런 나의 태도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죽은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그 독서라고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한 명의 작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일이기도 해요. 단지 작품을 보고 한 문장을 보고 그게 좋다, 아 너무 내 가슴을 울린다,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무엇인가를 써나간다고 하는 일은 한 명의 작가로서 완성되어가는 일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한 명의 작가로서 완성되기 위해서 완성된 다른 작가들을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죽은 사람들을 읽으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제가 추천하는 건 전집 읽기예요. 전집 읽기. 그러니까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읽어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작가가 나한테 아주 많이 깊게 와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작품을 다 읽으세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세요. 그러면 단지 약간의 재능과 약간의 개성이 있을 뿐이었던 젊은 작가가 어떻게 위대한 작가로 성장해 나갔는가. 그거를 작품을 읽으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큰 공부는 없어요. 글쓰기에 있어서.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작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써야 할 글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죠. 한 명의 작가를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한 명의 작가의 흐름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수많은 여러 명의 작가들을 읽으면서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10년대를 살고 있잖아요. 1950년대의 문학과 1980년대의 문학과 1990년대의 문학은 아주 아주 달라요. 마찬가지로 2010년대의 문학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는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2010년대에 등장한 무엇인가 할 거예요. 그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작가들이 있어 왔는지 단지 막 갑자기 그 작가들의 흐름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흐름이 있어요. 아,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니까 작가들은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내는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글 쓰는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문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변해왔구나.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때 문학은 내가 쓰는 글은 물론 나 혼자 좋고 나 혼자 기분 좋은 글 쓰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굳이 계속 쓰고 더 공부하고 하는 이유는 나 혼자 좋고 많은 데서 더 나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내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거를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걸 고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독서고요. 독서. 지금까지 어떤 작품들, 우리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파악하는 공부들이 필요해요. 물론 그걸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많이 읽으세요. 많이. 없는 시간 쪼개서, 겨우겨우 쪼개서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꼭 정말로 책들을 안 읽으세요. 정말로. 나 글 쓰는 시간 중요하다고. 근데 책 읽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 말씀 안 드렸는데 죽은 사람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래서 김춘수 시인 아주아주 좋아하고요. 이승훈 시인도 아주아주 좋아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인생을 통해서 작품을 완성시켜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소설가로서는 오해 겐자부로 같은 사람들을 아주아주 좋아하고요. 저는 기용도나 랭보나 이렇게 짧게 쓰고 사라진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배울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재능은 못 배워요. 재능은 그냥 보고 흉내낼 수밖에 없지 내가 그걸 참고할 수가 없어요. 내 걸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궤적과 흐름들을 참고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집 읽기를 한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작가 그 한 사람을 꼭 찾고 그거를 내가 다 이 작가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 공부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박성준 씨는 어떠세요? 네. 아, 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무엇을 덧붙일 수 있을지 왜냐하면 게다가 저는 좋아하는 작가 기용도를 써놨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황희찬 시인이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정말 FM입니다. FM이에요. 딱 FM이고 근데 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 전집 읽는데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리고 오래 걸리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난독증이죠. 읽었는데 뜻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평론하는데 그래요. 평론하는데 이거를 참 평론하려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무슨 말인지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나한테 감흥이 오지 않는다. 감흥이 오지 않은데도 그래도 원고 청탁을 받았으니 멋진 글을 써줘야지 이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황인찬 시인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시인들이 별로 만나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깐 만나면 얘기가 너무 잘 통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얘기였고 라는 게 굉장히 다 맞는 부분이 서로의 시를 잡지 같은 데서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내가 여기 있다고 안부를 전해주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런 시를 쓰고 있어. 나는 이런 독서를 하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나는 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 그런 문단이라는 곳에서 서로 안부를 주고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안부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럼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자체가 또 중요한 거예요. 못 느끼고 귀신처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거든요. FM적으로서 얘기했을 때 전집 읽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 그게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 제 생각엔 그러니까 궁극적인 병의 치료가 아니라 보약을 한 제 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약을 먹어서 뚱뚱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5.2kg. 네. 그래야 된다면 그러면 좀 잡식으로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잡식으로 이것저것. 이를테면 황인찬 시인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백과사전을 보면 발상이 떠오른다처럼. 아니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어떤 발상 같은 게 뭐 그림 봐가지고 떠오를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전혀 떠오르지 않을 것 같은 때 뭐 이를테면 자기계발서를 봤다. 자기계발서를 보면서 시가 떠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분노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분노라는 감정은 그건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우리한테 자극적인 감정이거든요. 어떤 것들을 보고 내가 분노를 느꼈다. 어떤 것들을 보고 웃었다보다 오히려 더 자극적인 감정인데 그 감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되게 모호하고 관념적이에요. 왜 분노를 했지? 왜 슬펐지를 하려고 슬픈 모습이나 분노라는 감정, 그러니까 이 파토스가 큰 감정들 있잖아요. 그 감정들을 들여다보는 거울은 그 감정을 쪼개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야지 내 감정을 그 쪼개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기뻤다는 상대적으로 내가 그걸 쪼개서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많이 안 느껴도 충분히 기쁨을 표현해내기가 용이해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시가 무조건 분노가 있어야 되나요? 시가 무조건 절망이 있어야 되나요? 시가 무조건 슬퍼야 되나요? 문학이 그래야 되나요? 문학이 사회성에 반영이 돼야 되나요? 라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근데 글을 쓰다 보면은 혹은 독서를 하다 보면은 어떤 작가는 이 사람이 1920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작가들이 있고 근데 1910년대에 이 작가가 나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작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황인찬 시인이 얘기했던 거는 정말 전공자 얘기 같은 느낌이 있고 황인찬 시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아 나도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즐길 수 있게 작은 것부터 전집 읽다? 아, 전집 읽는 거 못한다? 그러면은, 아, 이승훈이다? 이승훈 선집부터 먼저 읽는 게 좋고요. 이승훈 최근 시집부터 읽는 게 먼저 좋고요. 첫 번째 시집 구할 수도 없으니까. 예. 왜냐, 구하는 과정이 그게 연구예요. 구하는 과정이 연구고, 도서관 찾아가고. 근데 그 찾아가는 거에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내 몸을 바꿔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몸을 바꾸는 게 기영도 같이 재능 있는 시인이 될 수 없더라도 기영도를 따라할 수 있는 따라쟁이로서 생활에서 행복할 수 있거든요. 저는 기영도 따라쟁이거든요. 저는 기영도 따라쟁이고 제가 좋아하는 시인 얘기할게요. 기영도, 이성복, 최승자 같은 어떤 진정성이 있는 계보의 시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보다 슬프게 못 살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보다 슬프게 살았으면 이 자리에 오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보다 슬프게 못 살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찬사하는 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그냥 제 몸을 이렇게 추스린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제 큰 문제는 이런 약간 회의적인 반응의 큰 문제는 제가 여기다가도 써놨는데 저는 최근 즐거운 독서를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써놨어요. 저는 독서하는 게 평론을 하기 때문에 일입니다라고 써놨어요. 저는 일처럼 독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약간 이런 마음이 있고 어쨌든 황인찬 시인이 얘기했던 그 말은 정말 FM입니다. 여러분 다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 여기 무슨 저희가 필력 증진법에 대한 어떤 질문에 저희가 요구를 받았는데 사실 여기에 답변을 드리려면 결국에는 독서랑 연관 짓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좀 모사 얘기했는데요. 당연히 기본은 모사예요. 내가 좋고 나한테 잘 맞는 시인들이 있어요. 나한테 잘 맞고 어울리는 시가 있어요. 흉내 내세요. 흉내를 계속 내다 보면 내 흉내 내도 결국 똑같은 시는 절대 못 나오고요. 그 사람 스타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고유의 것이라서. 근데 그 흉내 내기를 통해서 점점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지? 하는 것들이 발견돼요. 흉내를 계속 내는 거예요. 한번 이 사람 쭉 내보고 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다. 내가 계속 하다 보면 나한테 더 이상 도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또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을 또 흉내 내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내 손이 그 흉내했던 거에 붙어서 어느 정도 손에 힘이 들어있어요. 그럼 거기서 또 다른 방향으로 다르게 흉내를 내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내 거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게 필력증진법에서는 가장 뭐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창작 지도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 참 그런데 맞는 올바른 문장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시를 특히 이거는 시 쓰는 분들 한정인데 시를 쓰면 긴 문장을 쓸 일이 없어서요. 그 주술 호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 구조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문장을 잘 못 쓰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가장 기본적인 수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장 쓰기 연습을 문장력을 좀 갖추실 필요가 아 이런 말은 참 그런데 이게 일단 가장 기본이에요. 산문 많이 쓰세요. 산문에 잘 써야 돼요. 그 산문 쓰는 필력이 결국에는 시의 필력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혹시 어떤 팁이? 저는 이제 더 그 황인찬 시인이 얘기했던 이제 뭐 모사를 해본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 사실 그 모사가 지금이야 뭐 창작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창작서라는 것 자체가 이제 80년대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엔 창작서라는 게 없어요. 그럼 그 이전의 시인들은 뭘 가지고 공부를 했느냐? 옛날에는 국어 사전이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대요. 우리 등단 초기래 문단 이제 1950년대, 60년대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맨날 뭐 백일장을 다니고 글을 잘 쓰고 이랬던 사람들은 국어 사전이 있었대요. 말을 많이 아는 거죠. 그런 것도 중요한 지점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때는 시 공부를 어떻게 했냐. 그럼 우리가 다 아는 뭐 김수월이나 이런 사람들 글을 쓴 거예요. 베껴서. 필사죠. 근데 요즘에 이제 학생들한테 필사를 해오라 그러면, 저 교수를 어떻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거나 이렇게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중간고사 뭐, 레포트로 필사 좋아하는 시 10편 해오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손으로요? 그러면 나를 굉장히 구투 시인처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필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좋아하는 시인들 필사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필사를 할 때는 손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손은 필사를 막 하고 머리는 딴 데가 있으면 안 되고 한 문장 읽고 그 문장을 기억하면서 필사를 하는 거예요. 영화 쪽으로 넘어가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시나리오 필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단편 영화면 단편 영화를 딱 보고 뭐 5분짜리 단편 영화면 이 단편 영화의 씬이 어떻게 됐고 대사를 어떻게 했고 정황이 어떻게 됐는지 시나리오로 옮겨보는 거예요. 이게 시나리오 필사거든요. 똑같죠. 이 시를 가지고 이 시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해서 좀 비슷하게 해볼까 상황을 가지고 쓰는 게 하나의 모사일 수 있어요. 모사 비슷하게 쓰는. 그러니까 모사를 하는 것도 각자의 다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개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한 문장 읽고 그 한 문장 떠올려 보면서 그 문장을 써보는 필사법을 가지고 필력을 좀 증진하는 거 그리고 문장 황인찬 시인이 얘기했던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문장. 제 시집의 문장은 전혀 이제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문장은 아니고요. 제 시는 워낙 만연체 문장이 많아서. 근데 정확한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만연체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문을 쓰는 것보다 정확하면서도 그 안에서 어떤 미문의 상황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떠드는 건 일단은 시간이 벌써 꽤 지나가지고 벌써 그 여기서 일단 일단락을 하고요. 그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뭐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것들 가운데서 질문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저희한테 질문하셔도 좋아요. 네,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그 인상 깊었던 질문하신 분한테 선물로 저기 시집 저희 한 권씩 드리는 먼저 손을 드셨는데 마이크를 좀 네. 그 황희찬 시인 처음 뵙고 박성준 시인 처음 뵙는데 저는 박성준 시인의 시집 뭐라 쓴 일기를 저는 커버에 되게 매혹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집 가지고 있는데 뭐 되게 탐독하진 않았지만 되게 시어가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인상도 색과 색이 다른 것 같은데 약간 사람적인 질문과 문학적인 질문 할게요. 흰색과 회색이 만난 것 같은데 두 분은 헤어스타일도 다르시고 뭐 체형도 다르시잖아요.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근데 두 분은 자기 시를 그러니까 자기 시의 주제 중에 색깔로 주제를 그러니까 타이틀을 정한 시가 있다면 만약 없다면 앞으로 새로 창작을 하게 된다면 어떤 색으로 시를 쓰고 싶은 그러니까 어떤 색을 제목으로 시를 쓰고 싶은지 궁금하고요. 네, 문학적인 질문은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황인찬 시인 분 인터뷰하신 작가님 성함을 말씀 안 드리는데 그분한테 약간 수업도 들었던 학생이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즉흥 글쓰기에 제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늘 항상 목마르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출판 기념회나 이렇게 프로 작가들 자리에 초대돼서 내가 가는 게 좀 병신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가다가 안 갔다가 여기는 오늘 되게 두 분이 되게 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온 건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게 제가 백일장에서 수상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여기에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도 합정에서 하는 백일장에 그냥 놀러 가는 기분으로 갔지만 의도를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시는 아니고 산문을 주로 썼던 제가 이렇게 시를 써가지고 당선이란 말 좀 이상한데 그게 수상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고 그게 한 두 번째 정도인데 그 뭐랄까 시가 산문의 필력이 시로 이어진다는 걸 저 믿고 나름 저도 제 자신이 언어 유희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게 한 분은 뭐 FM 쪽을 말씀하셨는데 박성준 시인의 그 스타일 자체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 이게 뭔가 도발적이고 튀어오르는 그런 스프링 같은 그런 게 글 쓰는 사람 글 쓰는 자의 어떤 자기 자만감일 수도 있지만 그게 없다면 되게 작가로서의 그런 뭐랄까 이렇게 생활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백일장이 프로 작가분들이 보시기에 먼저 두 분이 젊은 작가분이신데 백일장에서 수상을 많이 했다는 커리어는 경력은 되게 바보 같고 병신 같은 커리어인지 저는 병신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인터뷰하신 작가님도 그 말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게 나를 자꾸 자괴감으로 몰아가야 되는 건지 눈물이 나올 것 같네요. 예. 황희찬 씨 먼저 얘기하시죠. 그 색깔하고 네, 일단은 관련해서. 색깔부터 저는 사실 색으로 시작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쓰고 나면 흰 거 아니면 검은 거더라고요. 거의 저는 무슨 빨간색, 뭐 파란색, 노란색 이런 종류의 색깔들은 거의 안 들어가고 흰 거 아니면 검은 거니까 빛 아니면 어둠. 색 비슷한 게 들어갈 때는 저는 거의 그 풀 색깔 그 정도 맞아, 외에는 맞아, 맞아. 저는 색을 거의 안 넣어요. 그 색이란 거 하는 게 저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인상을 줬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약간 예, 밝고 어두움에 훨씬 저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박성준 씨는 어떠세요? 아 예, 저는 제가 이번 시집이 노란색인데 첫 번째 시집이 이제 분홍색이기도 한데 보라색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뭐 저번에 우리 이렇게 이런 비슷한 자리에서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그 첫 번째 시집 같은 경우는 모라슨 일기는 그 색을 제가 2시간 동안 고른 거예요. 그 표를 보고서 왜냐하면 보라색이어야 보라색인데 분홍색이 느껴져야 돼요라고 얘기하니까 편집자가 황당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아 근데 제가 느꼈을 때 그 시집의 느낌은 보라색이기도 하지만 좀 미쳐 있는 색깔이기도 하지만 좀 분홍색 같은 되게 보고 싶은 되게 환한 어떤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집 색깔은 되게 쉽게 노란색으로 쉽게 정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그 명확히 어떻게 색에 대해서 시작되는 건 없지만 색감을 시집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소리인데 빨리 노초판 한번 다 해보려고요. 그래서 다음 시집은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데 빨간색처럼 이제 시를 좀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뭐 약간 이거 되게 관념적인 얘기니까 뭐 그냥 그렇고요. 뭐 연달아서 그 얘기를 같이 할게요. 백일장 수상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말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시집 이제 광고 이렇게 나올 때 뭐 다수의 백일장 수상을 하고 제가 뭐 제 자랑 같지만 저는 그 경력이 끝까지 따라다닐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아마 이제 이 백일장 역사상 가장 백일장상을 많이 받은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한 2학년 때쯤 되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알아요. 얘를 알아요. 그러니까 저를 알고 뭐 대학문학상 뭐 이런 것도 제가 그때 당시에 국내 대학문학상이 뭐 13개, 12개 정도 있었는데 상금 1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만 아, 왜 이렇게 상금을 얘기하면 되나?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제가 한 7개인가 있었는데 그걸 다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그때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 너 데뷔를 해야지. 이렇게 백일장 상만 다 타고 다니면 되겠느냐. 근데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써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내가 무엇을 써야 되고 무슨 세계를 보여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저들이 좋아할 거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데뷔를 하고 책이 나왔을 때 그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편집자는 나 좋으라고, 책 많이 팔리라고 그걸 써놓은 거예요.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무슨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뭐 문학상 뭐 이렇게 한국의 문학상 해가지고 전시회를 했는데 그 대표였어요, 제가. 젊은 시인 대표였어요. 아니 상을 많이 안 받았어요. 등단하고 나서는. 그런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아 쟤는 상을 많이 받았던 애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을 많이 받는 거는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이지만 내 문학에 상처가 되거나 내 문학을 바꿀 수 있다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덧붙이실 얘기? 네, 아니요. 뭐 제가 덧붙일 거 없을 것 같고. 뭐 답변이 되셨나요? 아, 당연히 긍정적이죠. 저는 3시간 동안 몰아놓고 직흙으로 쓰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네, 뭐. 네, 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손 드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취준생 생활을 하고 있는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전 두 분 다 처음 뵀거든요. 처음 그냥 이게 멘토링 클래스 해가지고 1회차라길래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신청해서 처음 뵙고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아까 이력을 보는데 저 중앙대학교 청산학과 07학번이거든요. 88년생이시라길래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근데 지금 글을 저도 쓰고 싶고 아까 여기도 썼거든요. 아까 백일장. 근데 잘 쓰고 싶어요. 그리고 뭐 시인이 되겠다, 뭐가 되고 싶다는 그건 없는데 그냥 잘 쓰고 싶은데 그냥 요즘 드는 생각이 제가 뭐 전공자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 아는 분이 뭐 저희 제가 다닌 도서관에서 어떤 글 강좌가 있어서 그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전 되게 날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다듬어지지 않고 뭐가 첨가되지 않은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전 되게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되게 솔직한 편이고 그러기도 해서 근데 이것이 뭐 글을 배움으로 인해서 뭔가가 첨가되고 하면서 내 이게 좀 변질되어 버리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고민이 돼요. 그래서 글을 그러니까 그냥 혼자 독학을 해야 될지 굳이 그거를 뭐 이렇게 해야 찾아서 할 필요가 있을지 좀 고민이 됩니다. 네, 이건 제가 답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글을 처음 쓰기 시작할 때 가장 갖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내 생각이 정말 특별하다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이건 단언할 수 있는데 그 지금 뭐 쓴 글 혹은 어떤 생각 그건 이미 비슷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천번, 만번, 백번 다 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그걸 이미 비슷한 생각들을 다 거치고 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인간 안에 있는 걸 발견하는 거여가지고 인간들이 인간을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연구하고 탐구해왔어요. 인간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말 수많은 것들이 이미 다 발견되어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차별점은 어디서 생기냐면 그리고 진짜 개성, 진짜 생각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내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냥 그 생각이 아니고요. 그 생각이 생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내가 조절할 것이냐. 거기서 개성이 생겨요, 개성이. 내가 이 순간 지금 기쁘다거나 슬프다거나 혹은 내 지금 생각이 어떻다거나 하는 최초의 그것은 아직 개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모두가 비슷하거든요. 그게 개성이 된다는 건 그걸 내가 스스로 어떻게 통제하고 조율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느냐. 내가 이걸 어떻게 다룰 줄 알게 되느냐. 어떻게 다른 목소리로 바꾸느냐. 문학 행위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문학 행위라고 저는 딱히 생각하진 않아요. 문학을 한다는 일은 그것을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것을 내 소중한 그것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면서 나에게만 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바꾸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건 꼭 배워야 된다, 안 배워야 된다. 이거는 자기 뭐 아마 자기의 선택일 거예요. 안 배워도 돼요. 안 배워도 되는데 다만 그 글쓰기를 할 때 접근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 걸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존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더 퍼뜨리려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편이 아마 다음 단계로 성큼성큼 나아갈 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뭐 더 하실 말씀이? 아니요, 저는 너무 좋은 얘기라서. 네, 그럼 다음 또 질문 아까 바로 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창과 졸업하고 현재 취업 준비하는 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해서 방황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 멘토링 클래스 신청할 때 이방인이라는 작품 한 줄 서평에서도 썼듯이 저는 그 학교라는 공간이 익숙하고 낯익은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저 스스로가 좀 이방인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현실이 또 문사처리 외면받고 여러 학교에서 과가 통폐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그게 불편해서 좀 도망치고 싶고 그럴 때도 있지만 꿈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 같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네, 편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편한 얘기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입지가 그리고 뭐 말씀하신 문사철, 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입지가 터무니없이 줄어들었고 터무니없이 작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여기까지 굳이 와가지고 뭘 쓰고 읽겠다고 막 앉아있고 정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거를 막 그 돕겠다고 막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 동서라고 하는 회사도 정말 이상한 회사고요. 정말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사실 그걸 통해서 만약에 이를테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면받고 있고 뭐 돈이 안 되고 그런 거가 정말 걱정이 되고 그렇다면 하면 안 돼요. 정말 정말 하면 안 돼요. 제가 처음 이제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글 쓴이라고 하는 게 글 쓸 수 있는 환경을 얻기 위한 투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글만 써서 절대 못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글 쓰면 가난해지고 배고파져서 그래요. 옛날보다 더 심하죠. 더 가난하고 더 배고파져서. 제가 그냥 말을 하나 덧붙이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소개를 하는데 저를 제가 이걸 뭐 최근에 알았는데 저를 시인이라고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내 시인인데 아이 뭐 성준이 걔는 뭐 대학에서 뭐 강의하고 뭐 그러지 이러면서 슬슬 이렇게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이 결혼하게 될 여자친구분 이제 어머니 아버지 또 그분들께서도 사위된 입장인데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아니 뭐, 뭐 대학에서 강의한다 그러지 시인이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소설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인찬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내가 시인인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입지가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된다면.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문창과 학생들한테는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기술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진짜 계속 글을 쓰려면 내 삶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계속 그냥 생각 뭐 집에 진짜 뭐 물려받을 유산이 많고 뭐 해둔 게 많고 뭐 이러면 안심하고 그냥 쓰면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만들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졸업해서 취업 전선으로 가야 되고 부모님한테 얼마씩 다달이 보내드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급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급하게는. 그러니까 그 여유를 갖고 생각을 그래도 우리가 계속 쓴다는 건 거기서 우리가 얻는 좋은 게 있는 거고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처럼 서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고 거기서 얻는 좋은 게 있으니까 계속 해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분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꿋꿋하게 그냥 좋으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힘을 내서 이렇게 이상한 회사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그거 역시 도움 받아서 이상한 회사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도 이제 29살인데요. 저 이제 먹고 사는 미래에 대해서 진짜 이제 모든 걸 포기한 채로 일단은 그냥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만 받고 네, 방금 들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시인이나 뭐 소설 쪽으로 뭐 전공 이라기보다는 영화 쪽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영화 앞으로도 시나리오로 감독을 계속 할 사람인데요. 근데 취미로 소설이나 시를 쓰고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제가 부끄러워져가지고 사실 시인들 잘 몰라요. 예. 소설가 분들도 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 몇 명만 알고 그렇게 방대하게 뭐 알고 있는 편은 아니지만 황인찬 시인에 대해서 알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지인 중에 굉장히 시를 잘 쓰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황인찬 시인에 대해서 뭐 소개해주고 한번 읽어봐 해서 제가 직접 처음 산 시집이 황인찬 씨 시집이었고 네. 거기에 있는 많은 시들 중에 사실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박성준 시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쉬운 문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감동을 받아야 되지? 라고 할 정도로 저는 되게 무지한 편인데 한 시에서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되게 너무 좋아했어요. 밤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좋아했던 시가 유채라는 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워낙에 좀 어두운 사람이고 검은 사람이고 검은색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 시를 읽는 내내 그 뒤에 뭐 이렇게 설명하거나 누가 부연 설명했다고 찾아보진 않았어요.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고요. 시라는 게 원래 자기가 읽는 대로 느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혹시라도 제가 만날 수 있게 되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제가 영상을 하다 보니까 이 시를 읽으면서 그 화자 자체가 그 유체 이탈한 영혼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지도 너무 궁금을 했고 제가 느꼈던 그게 맞는지 너무 궁금했고 두 번째 부분은 그 시를 그다음 차례차례 읽다 보니까 되게 사랑시가 은근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다음 작품들도 언뜻 봤는데 또 여전히 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셔서 그 혹시 뮤즈가 있으신지 뮤즈가 따로 계신 건지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네. 답변은 짧게 후딱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채라고 하는 시는 제가 두 글자 한자 제목을 시에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글자 한자가 여러 개의 뜻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시에서 제목이 되게 중요한데요. 시 쓸 때 그 제목이라고 하는 거는 시를 설명하면 안 돼요. 설명하면 안 되고 시가 이거라고 도장을 꽉 박아줘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두 글자 한자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여러 개의 뜻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체라고 하는 말과 유체이탈할 때 그 유체이기도 하고요. 시체라는 뜻에서 유체이기도 하고요. 흐르는 물건을, 흐르는 물체를 유체라고 하기도 해요. 그 흐름을 가진 물체를, 흐름 속에 있는 물체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담아내려고 이제 동시에 그 유체라는 시 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였고요. 그 연애시를 많이 쓰는데, 그 연애시 많이 쓰는 건 제가 무슨 경험에서 연애시를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다 가짜고 다 꾸며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연애 관계라고 하는 게 시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너라고 하는 건 사람이어도 되지만 어떤 물건이어도 되고요. 이 세계 그 자체여도 되고요. 그 양자 간의 관계가 시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 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문제가 나와 네가. 그래서 그 가장 기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관계 형태가 연애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을 제가 더 많이 빌려오는 것 같기도. 그리고 읽을 때도 사람들이 그 형태를 더 쉽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서요. 그런 것도 당연히 고려를 했던 거고요. 네. 뭐 저희 질문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저희가 인상 깊었던 질문을 하나씩 해서 저희가 상품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먼저 박성준 씨는 어떤 정하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네 분인데 네 분을 받았습니다. 질문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어, 그래요? 네. 아, 네. 한 분이구나. 한 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 저는 그러면 지지하는 마음에서 문창과 나오신 분.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아까 그 백일장 관련해서 고민해 주셨던 분한테 그 선물 드리고 싶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 SNS 101장이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는 아직은 못 봤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한 5분 정도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요. 예, 지금부터 주제는 뭔지 기억하시죠? 네, 저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한 줄이어도 좋고요. 한 문단이어도 좋고 그리고 뭐 중복으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와서 중복 다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나는 길게 쓰겠다. 그럼 5분 동안 여편소설처럼 막 길게 쓰셔도 돼요. 지금 이제부터 댓글에 제한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분 동안. 자, 아, 네. 저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그냥 동서문학상만 페이스북에서 치셔도 되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전화로 다 연락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 계정 있으신 분들이 참가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을 여시고 검색에 동서문학상. 아, 그리고 친구를 해주시는 센스를 친추를 친추와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거기 지금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SNS 101장이라는 이미지가 달린 글에. 지금 모르시겠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얼른 도와드릴게요. 네. 시작. 네네. 네. 여기까지만. 예,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작성하신 분들도 있어요, 종이에. 네, 그분들 전부 걷겠습니다. 네. 공정해야 되니까 어서 이름을 쓰세요. 네. 공정해야 됩니다. 빨리 걷겠습니다. 지금 안 주시는 분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공정해야 합니다. 근데 진짜 놀랐어요. 정말로 길고 뭐 꼭 길이가 중요한 건 전혀 아닙니다만 시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필력을 이 정도로 쓰실 수 있는지 이걸 다 모아서 동서문학상에 응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응모 접수를 대신해드리고 싶은 마음일 정도로 아주 예, 놀라운 시들이 짧게 시간을 들였는데 나왔습니다. 자, 다 거두었나요? 그 많은 분들이 또 응모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작가님들이 생각보다 심사 시간이 조금 더 걸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심사를 열심히 진행하시는 동안에 또 잠깐이나마 글을 쓰느라고 이제 딱 이렇게 옥조아졌던 마음을 간단한 퀴즈로 풀면서 저희 동서지품의 오레오를 획득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네 짧은 퀴즈 타임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재밌지만 또 진지한 시간이셨다 보니까 잠깐 내려놓으시고 우리 심사를 기다리면서 재밌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문학상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쉽고 간단하고 직관적인 거 먼저 가겠습니다. 특히 그냥 자리에서 바로 딱 쳐요 하시면 됩니다. 저희 문학상이 올해 몇 회인지 13회죠. 그쵸? 14회입니다. 네. 무려 13회, 그리고 27년씩이나, 네. 요것은 너무 쉬워서 영순이 문제로, 네.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요. 저희 부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죠. 동서문학상이 시작해내는, 정확히 말하는 주부 에세이로 시작되네. 요, 파란 분이 조금 더 빠르셨을 것 같습니다. 몇 년? 네, 맞습니다. 야. 역시 예. 말씀 중에 들었다 보니까 쏙쏙 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건 정말 쉽고 빠른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눈으로 캐치를 못하면 마구마구 어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올해 저희가 멘토링 클래스를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오늘이 이제 첫 회인데요. 멘토링 클래스는 총 몇 회 준비됐나요? 이 파란. 네, 맞습니다. 4회. 예. 그래서 오늘 1회. 예, 박성준, 황인찬 작가님의 시작으로 바로 문제를 2회 작가님 아시는 분? 네. 선생님. 네, 맞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의 저자이신 황선미 작가님 또 아동문학에 대한 시간에 2회는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면 또 3회를 안 하면 서운하죠. 자, 근데 3회는 어디서 열리나요? 네, 맞습니다. 부산에서 열리죠. 저희가 멘토링 클래스를 지방에서 처음으로 진행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어떨지 많은 부산 분들이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주변에 부산 지인들과 네 분들께 저희 멘토링 클래스가 찾아간다는 거 꼭 말씀해 주시고 평소에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신다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르셔서 못 오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네,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모두에게 정말로 중요한 날짜죠. 문학상 응모 마감일은? 네. 네? 맞습니다. 10월 5일이에요. 저 무슨 요일인지도 아세요? 네,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네. 그래서, 아니, 네, 수요일이네, 수요일. 제가 착각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이어리 한 구석에 마음의 짐이지만 또 마찬가지로 마음에 든든한 어떤 그런 것처럼 남아있는 날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쉬운 거 해봤으니까 약간 어려운 거 해볼까요? 네. 작가님도 한참 걸리실 것 같으니까. 오행시를 바로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우리 박성준 시인 이름으로 삼행시 한번 도전해볼까요? 네. 오! 네. 네. 오, 진짜 멋진 것 같아요. 네, 박지연 선생님한테. 그러면 또 황인찬 작가를 안 하면은 또 삐지시겠죠? 네, 황인찬 작가로 삼행시 바로 가겠습니다. 아, 이 팬심 차이 나나요? 팬심. 박선희 작가가 뒤에서 조용히 웃고 계신데. 네. 황. 네, 인. 인, 인. 인자님을 저희 축하해. 어, 찬, 찬. 마지막. 할아버지의 조카 나왔는데요. 네. 네, 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잘했어. 네, 네. 아, 참, 찬스, 마지막에 찬스를 잘 살린 네, 선생님까지 해서 오늘의 네, 시간을 끝내봤고요. 심사를 마치신 우리 작가님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네, 아, 생각보다 저는 한 반의 반도 안 올리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뭐 쓰라 그러면. 근데 이렇게 길게 쓰신 분들도 있고, 아마 그러면 제가 하는 말, 저희가 하는 말 안 듣고 쓰셨나봐요. 그렇지 않고 제가 그 사이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분량들이 막 있어서, 아, 그런 분들은 뽑지 말까 했지만.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 뭐 그런 것들은 또 거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이제 보내준 작품을 너무 잘 읽었고요. 약간 놀랐어요. 생각보다 더 잘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짧은 시간에 저한테는 그 시간 내에 뭐라 하라고 하면 저는 절대 뭐 안 하고 그냥 안 내고 말 거거든요. 다들 너무 그 대단한 문제에 저희는 크게 놀랐고요. 일단은 그러면 일단 먼저 저희가 정한 그 선정한 분들을 성함을 황희철 씨니 다 읽어주시죠. 아, 네 분을 다? 예. 그럼 호명을 하고 그분들이 앞에 나오셔서 읽어주시면 되겠죠? 네. 와서 작품 낭독해 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상품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대로 제가 불러드릴게요. 김명지 씨 그리고 김두래 님 그리고 김숙경님 그리고 이게 영어로 써있어요. 사라 나미 나임리 나임리 아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 위에 첫 번째 올리신 거를 네 파리 되고요. 네. 그 앞으로 나와주시면 나와주시면. 이렇게 앞 이렇게 같이 서주세요. 네, 써오신 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파리에서의 생활. 멍청한 짓을 했어. 파리에 사는 사촌이 말했다. 물 대신 보드카와 약을 삼켰다고. 지금 이곳은 5시 50분.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지 내가 말하자 프랑스에서 저녁은 8시부터라며 돌아가길 멈춘 드럼 세탁기 속에서 속옷을 꺼내 널며 말했다. 이상해. 토할 것 같아. 질척지근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메스꺼웠는지 변기로 달려간 사촌은 약인지 보드카인지 섬유유연제인지 모를 액체를 개어내며 멍청한 년 잘못 볼 걸 잘못 봤어야지 자신을 향해 침을 뱉었고 침은 초점 없이 바닥에 떨어져 트램폴린처럼 그녀를 튀어오르게 했다. 천장에서 떨어진 그녀는 침대로 기어들어가 잠은 안 오고 몸은 축축 늘어지고 기분 탓인가 생각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답답해서 뛰어내리고 싶지만 애써 웃으며 코가 막혀서 그래 빌어먹을 코가 막혀서라고 했다. 물인지 술인지 구별 못해서 그래. 친구인지 적인지 구별 못해서 욕을 먹고 있는 거라고. 비염은 유전이었다. 악취인지 향기인지 구별 못해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 못해서 서울에 살면서도 파리에 사는 듯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는 나 역시 멍청한 년일지도 모른다. 성함도 같이 말씀해 주셔야 알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저는 김명지고요. 저녁은 명진의 집 빨래통 안에 있다. 빨래통은 일주일간 베란다에서 가만히 떨고 있었다. 저녁은 점점 쉰내가 나기 시작한다. 명진은 엄마도 아빠도 없지만 가장 눈에 띄는 자리는 비어있는 저녁이었다. 명진은 비어있는 자리가 자꾸 부풀어 오른다. 벅벅 긁어낼수록 명진은 점점 무릎이 까진다. 철수의 저녁은 넘어지고 있다. 아주 천천히. 철수는 그림을 그린다. 입 안에 손가락을 휘휘 저어 그린다. 물감을 섞는 동안에도 저녁은 점점 기울어진다. 철수와 명진은 서로 뺨을 때리는 사이다. 둘은 올해 9월에 결혼하기로 했다. 저녁, 김숙형. 저녁이 압력 밥솥처럼 흔들린다. 어둑신해지는 저녁으로 하나 둘 불이 켜지고 먼 불빛 속으로 내 눈물이 겹쳐진다. 그렁그렁해지는 외로움, 아무 곳에도 섞이지 못하는 관계, 문득 그 쓸쓸함에 목이 메인다. 저녁, 김두래. 겹겹에서 헤어나오느라 어둠 한 장 애써 찢어내도 그 속에서는 저녁 냄새가 난다. 무언가에 이끌려 나온 길. 네, 아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뛰어난 말도 안 되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요. 저희가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축하 선물로 잠시만.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클래스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한 줄 서평 이벤트를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서 진행했는데요. 100분의 그 1차 선정작 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총 6분을 뽑았고요. 최우수 한 분, 그리고 우수작 5분을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작으로 뽑은 한 줄 서평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작품으로 선택한 책은 라디오 데이즈라고 하는 시집이고요. 그 내용은 이렇게 적으셨어요. 매일 새벽 그 세계로 가는 버스 안. 네, 저희 이 주제가 당신의 삶도 그 문학이 될 수 있다, 예술이 될 수 있다 아니어서 문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제에 맞춰서 그 생활을, 일상을, 일상의 한 순간을 문학으로 끌어올린 그 텍스트라서 저희가 그걸 최우수작으로 선정을 했고요. 일단 이 서평을 작성하신 분이 한미리님이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한미리님. 네, 그 외에 아쉽게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조은별님, 홍은수님, 윤근영님, 이진영님, 유현정님 다 들으셨죠? 다섯 분은 나가실 때 스텝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저희가 또 상품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선정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입장하실 때 로비에서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이 지난 12년간 등단작 20작품을 전시해둔 것을 보시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 직접 감상평을 적어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추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이렇게 뜯겠습니다. 하나씩. 네. 2명씩. 각각 2명씩. 2명씩입니다, 여러분. 메뉴인. 네, 감상평 읽어드릴까요? 네, 읽고 불러요. 예. 이름을 안 쓰신 분들이 있어서. 예, 지혜님이고요. 소소한 일상의 행복, 향기, 하트 있고요.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네. 한 분 더 읽어주세요. 예. 오. 네, 한 분은 김은미님입니다. 김은미님. 네. 예, 이제 드릴 겁니다. 남편을 향한 여인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아, 좋은데요? 아, 매조도를 두근거리다가 그랬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장작이었죠? 예. 네, 제가 뽑은 분들은요, 용은희님이 등단하지 않은 신인들의 글이라 하기에는 지나치게 훌륭한 솜씨들, 글 좀 써보려는 마음에 준욱이 점점점 이렇게 쓰신 용은희님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죠? 용은, 아, 예. 예,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전 뽑고 봤더니 이름을 안 써주셨어요. 마음을 치유하는 글들, 느낌표 3개, 땅땅땅.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와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황인찬 시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박성준 시인 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공식적인 멘토링 클래스 종료됐고요. 오늘 저희 두 시인들을 또 이렇게 보낼 수 없으니 기념 촬영을 하시고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 내려오시면 되는데, 네, 그 뭐 부담 가지실 거 없고요. 저희가 이걸 어디 과한 데 쓰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기념으로 남기실 수 있게끔 기념 촬영 네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벤트에서 상 받으신 분들은 가능한 꼭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멘토링 클래스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네 12의 수상 작품집 하고 그다음에 동서식품의 카누 제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기념품 수령증하고 바꿔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작성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설문지, 네 설문지는 나가실 때 마찬가지로 스태프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후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섯 분 선정해서 또 상품을 우송해 드리니까 후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념 사진 촬영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작가님들. 네. 왜 우리 작가님 이렇게 열심히 들어놓으시고 사진을 안 찍으시다니. 지금 작가님이 앞에서 다 간절히 두 작가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사진 찍고 가세요. 또 이것도 기회 아닙니까? 아, 저희 얼마 안 온 것 같잖아요. 네, 우리 하얀 옷 입으신 선생님 어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그러면 그냥 찍고 저희 사진이 앞쪽에 계신 분들이 창피하실 수 있으니까 끝에 분들이 들을게요. 네. 많이 창피하시라고. 오늘의 창피함을 오래오래 기억하시라고. 네. 네, 너무 위로 안 나가신 분들 후회하실 텐데 사인회 있어요. 사인회 사인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작가님하고 사인할 수 있게끔 얼른 준비할게요. 오늘 특히 상으로 책 받으신 분들은 어서